따가운 물란 몰래 너의 입술이 새파가 진짜 일요일은 느낌이 좋지 어쩌지 가슴이 왠지 두근거리지 너를 처음 보는 순간부터 just like that 둘이 눈이 마주친 순간 you're my slave 내일부터 내 남자로 만들어야지 You're my destiny Monday 내일 한 대 너를 조금 You're my destiny